이제 괜찮은 걸까? 정말 괜찮은 걸까? 다 잊은 줄 알았어. 잊을 수 있을 줄 알았어. 네가 좋아하던 노래가, 네가 좋아하던 계절이 다시 어김없이 찾아와 내 마음에 너를 다시 불러. 네 이름을 사랑했던 기억들은 나를 세워 어제 이별했던 사람처럼 멈추게. 미친 듯이 아파했던 기억 속에 그 사람이 마치 어제처럼 다시 떠올라. 사람 너만 아는 노래.